I'm going to show you some objects, and then you can show me where they are. 네, 계란 라 웬보 카시 뚱키. 계란 기가라 웬보 든소 가발샤도 뚜러낭. 네, 계란 라 웬보 카시 뚱키. 계란 기가라 웬보 든소 가발샤도 뚜러낭. Show me where the envelope is. 나라 이곳 뚜탕. 나라 이곳 뚜탕. Show me where the key is. 나라 디미 뚜탕. 나라 디미 뚜탕. Show me where the razor is. 나라 아라뚝치 뚜탕. 나라 아라뚝치 뚜탕. Show me where the glass is. 나라 가유 뚜탕. 나라 가유 뚜탕. Show me where the pencil is. 나라 뉴구 뚜탕. 나라 뉴구 뚜탕. Show me where the phone is. 나라 카발 뚜탕. 나라 카발 뚜탕. Show me where the watch is. 나라 추즈 뚜탕. 나라 추즈 뚜탕. Show me where the scissors are. 나라 침지 뚜탕. 나라 침지 뚜탕. Show me where the comb is. 나라 육시 뚜탕. 나라 육시 뚜탕. Show me where the glasses are. 나라 믹시 뚜탕. 나라 믹시 뚜탕.